최근 남조선에서 국민의당이 각계로부터 촛불민심의 배신자, 보수세력의 둘러리 등으로 배척받으며 전례 없는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. 얼마 전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는 보수층의 지지를 받아보려고 보수적폐 청산의 반기를 들고 나섰다가 당 지지자들을 포함한 각계층 인민들이 박근혜와 이명박을 옹호하는 발언이다. 안철수를 정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들고 일어나는 통에 곤욕을 치루었습니다. 남조선 언론들이 발표한 여론조사 자료들에 의하면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겨우 5% 내지 6% 정도로서 괴뢰 여야당들 가운데서 제일 낮습니다.